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를 함께 공부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제28과입니다. 중요 표현은 시즈오카에 요코소. 시즈오카에 잘 오셨습니다. 입니다.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오늘은 친구인 사쿠라와 함께 시즈오카시를 찾았습니다. 역에는 사쿠라의 사촌인 켄타가 마중을 나왔네요. 제28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시즈오카에 요코소. 시즈오카에 잘 오셨습니다. 고치라와 이토코노 켄타군. 시즈오카에 요코소. 彼は カメラに詳しいから いろいろ聞いてね。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나짱, 可愛いな。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こちらはいとこのケンタ君。 静岡へ ようこそ。 彼はカメラに詳しいから いろいろ聞いてね。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나짱, 可愛いな。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죠. 사쿠라가 안나에게 켄타를 소개했습니다. こちらはいとこのケンタ君。 이쪽은 사촌인 켄타군이라고 소개했는데요. こちら는 이쪽이라는 뜻의 지시대명사입니다. わ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いとこ는 사촌이라는 뜻입니다. の 는 명사와 명사를 잇는 조사입니다. 켄타는 켄타라는 이름이고요. 군이란 뜻인데요. 보통 어린 남자아이를 부를 때 이름에 붙이는데요. 어른일 경우에도 친한 사람이나 또 아랫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치라, 이쪽이란 말은 방향 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경우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켄타가 안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즈오카에 요코소. 시즈오카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인데요. 시즈오카는 시즈오카라는 지명이고요. 에는 귀착점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요코소는 잘 오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시즈오카에 요코소. 시즈오카에 잘 오셨습니다는 아주 편리한 표현입니다. 시즈오카 대신에 다른 지명을 넣어서 관광객 등을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 잘 오셨습니다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본은 니혼입니다. 니혼에 요코소가 되겠죠? 네, 정답입니다. 켄타는 대학의 사진부원입니다.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해서 후지산을 찍으려는 마음에 들떠있는 안나에게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카레와 카메라니 詳しいから 色々聞いてね. 그는 카메라를 잘 아니까 여러 가지 물어봐라고 말했는데요. 카레는 그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녀는 카노조라고 합니다. 와는 주제를 나타냅니다. 카메라는 카메라이죠. 니는 조사인데요. 여기서는 대상을 나타냅니다. 詳しい는 자세히 알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무엇의 자세한지를 조사인 니로 나타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화 내용을 계속 설명드리죠. 가라. 니까란 뜻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카라는 제9과에서 푸지까라, 9시부터란 뜻으로 기점이 되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라고 배웠는데요. 이유를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카레와 카메라니 詳しいから. 그는 카메라를 잘 아니까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로이로는 여러 가지란 뜻이고요. 기이테는 聞きます. 묻습니다의 태형입니다.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의뢰의 표현이죠. 정중하게 이야기할 때는 聞いて 다음에 ください. 주세요를 붙여서 聞いて ください가 됩니다. 네는 조사로 친근하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네를 문장 끝에 붙이면 부드럽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어서 안나가 켄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는데요.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는 요로시쿠오네가이시마스 잘부탁드립니다를더정중하게말한것입니다자기소개외에도상대방에게무엇인가를부탁할때함께사용합니다 도조가붙으면더정중해진다는거군요 네안나의부탁을받은겐따가속으로생각했습니다 안나짱가와이이나 안나양귀엽구나란뜻입니다 안나 는안나란이름이고요 짱 은어린아이뿐만아니라친근한젊은여성에게사용하는경우도있습니다 가와이 는귀엽다는뜻의형용사입니다 나 는중얼거리거나독백을할때문장끝에사용하는조사입니다 켄타와안나사이에뭔가사랑의예감이드네요 네그런가요그럼제28과대화내용다시한번들어보시죠오늘의중요표현은 시즈오카에요고소 시즈오카에잘오셨습니다 こちらはいとこの健太くん。 静岡へようこそ。 彼はカメラに詳しいからいろいろ聞いてね。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アンナちゃん、かわいいな。 다시한번들어보실까요? こちらはいとこの健太くん。 静岡へようこそ。 彼はカメラに詳しいから、いろいろ聞いてね。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アンナちゃん、かわいいな。 이어서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입니다이강좌의감수자인도쿠나가아카네선생님이학습포인트를설명해주십니다오늘은이유를나타내는조사카라에대해배웠는데요제19과에서도이유를나타내는조사노대를배웠습니다카라와노대의차이점을알려주세요 선생님이이렇게설명하시네요카라와노대는모두이유를말할때사용합니다예를들어형용사인 가와이 귀엽다가이유일때는 가와이카라 하고 가와이노대 양쪽모두사용할수있습니다그렇지만나형용사와명사에붙이는경우카라는 나카라 가되고요노대는 나노대 가됩니다예를들어 약속 약속이이유일때는카라를사용하면 약속다카라 라고합니다하지만노대를사용하면 약속나노대 가됩니다카라와노대는거의같은의미를나타내지만요노대의 N 음이카라의 K 음보다부드럽게들립니다그래서정중하고부드러운인상을주는비즈니스나또공식적인자리에서는노대가자주사용됩니다 지금까지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였습니다이어서의성어의태어코너입니다다음소리를들어보시죠응급차사이렌소리인데요 네일본어로는이렇게말합니다 삐뽀삐뽀 이어서순찰차사이렌소리는이렇게말합니다 으 의성어의태어오늘은응급차와순찰차의사이렌소리 삐뽀삐뽀 와 으 를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마지막으로안나가오늘있었던일을회상하는안나의한마디코너입니다 시즈오카라고하면후지산이지세계문화유산에등록된것은2013년이라고하네켄타씨에게후지산의절경장소를알려달라고해야겠어 네제28과공부어떠셨는지요오늘의중요표현은 시즈오카에요고소 시즈오카에잘오셨습니다였습니다 다음시간에는안나와친구들이후지산의절경장소까지드라이브를합니다많이기대해주세요